눈가에 새겨진 이름 하나로 가슴에 멍든 만큼 기다렸건만 하루가 멀게 다가오는 그리운 사람 그리움보다 사랑을 알게 한 사람 눈이 내리면 간절한 마음 그대가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한 발도 걸을 수 없어 가지 못하고 가슴에 남은 상처 혼자 아파하기에 당신은 쉼없이 그리운 사람 오늘도 보고픈 그리운 사람 당신의 눈 속에 별이 되어 반짝이 가지 못하고 가슴에 남은 상처 혼자 아파하기에 당신은 쉼없이 그리운 사람 오늘도 보고픈 그리운 사람 당신의 반짝입니다. 반짝.